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14일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글을 실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 파키스탄 신문 엘렉션 타임스, 방글라데시 신문 데이니크 프로바트는 김정일 용도자와 조선노동당 등 여러 제목의 글에서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존엄 높은 어머니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 용도사를 칭송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